어제 하이텔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요. 정은임 아나운서 대신 웬 아줌마인가 뭐 그렇게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건 말이죠. 내 앞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는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커진다고 당연시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편견도 많아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더 많이 생긴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차라는 것도 있는가 보죠. 하루를 산 만큼 우리는 또 내 앞에 벽돌 한 장을 쌓아 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이 쌓인 그 벽돌 하나를 허물어뜨렸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앞에 쌓인 벽돌이 무릎만큼이면 아직은 괜찮겠지만은 허리만큼 또 더 올라가서 가슴 높이만큼 그러다가 머리 꼭대기만 조금 보일 정도면 정말 곤란하겠죠. 나이가 든다는 걸 많은 사람들은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겁을 낼 일도 아니지만 그냥 맡겨버려도 안 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10대 때는 10대 때대로 좋았고 20대는 그 나름의 재미와 또 빛깔이 달랐고요. 이제 막 30대로 턱걸이한 지금은 또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밤에 영화 얘기를 나누면서 벽돌 한두 장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FM 영화음악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가운데서 I just can't wait to be king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이 곡은 성북구 보문이가의 김도영씨 한성여고 2학년 5반에 소속해 있는 김도영입니다 라고 자신을 설명해 주셨고요. 친구들이랑 내기를 하셨답니다. 1시부터 2시까지 이어지는 영화 음악 가운데서 맨 마지막 노래를 적어오기로 내기를 했었습니다. 라고요. 참 재밌는 내기네요. 라이언 킹 주제곡 잘 들으셨는지요? 아, 그리고 전북 군산. 아, 좀 먼 데서 보내주셨네요. 강민아 씨. 영화 집시의 시간 가운데서 아코디언으로 연주가 되는 음악을 준비해 주십시오 하셨죠. 오늘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탈리아 여인이라는 아코디언 연주곡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보내드립니다.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그녀의 목소리는 산책길에서 듣는 새소리 같아요. Baby I'm the lucky one. 꿈이 먹는 목소리 에미 그랜트. 새 노래 럭키원으로 다가왔다. 그녀와 가을 들판으로 나가보세요. 에미 그랜트의 새 노래 럭키원. 홀리그램.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는 과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스테라입니다.

But yesterday has waved goodbye and closed its doors. The night is so much darker. The wind is so much colder. The world I see is so much bigger now that I'm alone. Papa, please forgive me. Try to understand me. Papa, don't you know I had no choice? Can you hear me praying? Anything I'm saying, even though the night is filled with voices. I remember everything you taught me, every book I've ever help me to face what lies ahead. The trees are so much taller, and I feel so much smaller. The moon is twice as lonely, and the stars are half as bright. Papa, how I love you. Papa, how I need you. Papa, how I miss you. Kissing me 클린턴 대통령 취임 축하 공연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아칸소 주지사 시절에 클린턴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위해서 노래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때 축하 노래를 멋지게 불러드리죠. 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르더라고요. 글쎄요,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얼굴이 참 많이 달라진다는 걸 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사실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죠.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유태인 특유의 그런 모습, 또 굉장히 코가 큰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당당함, 또 어떤 건강함을 우린 느낍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주연, 제작, 감독을 했던 영화 옌틀 가운데서 파파, can you hear me? 청해 주셨던 분, 서울 강동구 둔촌 아파트의 조충헌 씨, 잘 들으셨겠죠? 사실 개편 전에는 그 목요일마다 방송되던 내 인생의 영화가 토요일로 옮겼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역시 시나리오 작가 이종학 씨를 모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시간을 다음 주로 약속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주 예쁜 실루엣이라고 그러죠? 이 무용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은 그 실루엣을 색종이로 예쁘게 오려 보내주신 분, 노원구 중계동 주공아파트의 배은주 씨.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다가 아이스크림 한 통, 조그만 거 한 통 괜찮은데요. 모두 먹어버려서 속이 더 허한 것 같습니다. 언니는 다이어트를 경험하신 적이 없으시겠죠? 하셨는데요. 글쎄요. 필라델피아 가운데서 신청하신다고 그러셨죠? 영화 필라델피아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닐영의 곡입니다. 필라델피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내드리니까 먼저 소개드릴게요. 송파구 가락본동의 신원씨, Pretty in Pink 가운데 If You Leave, 그래서 필라델피아 If You Leave 이 두 곡 함께 보내드립니다. I'll be running the other way. 들으셨던 곡은 영화 필라델피아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닐 영의 음성이었고요. 지금 방금 끝난 곡은 송파구 가락본동의 신원 씨가 청해 주셨던 Pretty in Pink 가운데 나오는 If You Leave OMD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성공이란 걸 했다고 칩시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지나온 날 생각하고 내 노력, 내 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이제 드디어 견뎌낸 거야, 뭐 해낸 거야, 뭐 그런 자화자찬을 하기에 바쁘죠. 아마 저도 포함해서일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렇게 타고나서 그런지요. 내 고통은 남 것보다 크고 내가 진 짐은 세상 그 누구의 짐보다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미국의 슐 박사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수상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 동료였던 어네스트 울렌 박사가 타계해서 이 상을 같이 못 받는 게 몹시 서운하다라고요. 이제 80살이랍니다. 이 슐 박사는요. 정말 평생을 통해서 가장 기뻐했을 그리고 기뻤던 몇 순간들 중에 하나가 될 이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들은 그 기쁜 순간에 세상을 앞서 떠난 그 함께 일했던 동료를 생각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친구의 공을 알도록 해주는 마음을 보면서 참 성숙과 겸손의 의미가 뭔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영화 보디가드 가운데서 I Will Always Love You. 근데 휘트니 휴스턴이 아니고요. 네덜란드 출신의 27살 된 저보다도 젊네요. 피아니스트 얀 베인이 연주를 합니다. 같은 곡도 악기에 달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덜란드의 얀 베인의 피아노 연주로 I Will Always Love You 새로운 분위기 느껴보셨는지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나리오 작가 모셨습니다. 이종석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감독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어제 히치콕 감독 그러면 어떤 분이었어요? 히치콕 감독도 좋아하지만은 네. 더 존경하는 감독. 네. 이종학 씨 얘기 네. 들어봅니다. 우선 누군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예. 루이스 부니엘이라는 감독입니다. 네. 스페인에서 1900년 2월 22일 날 출생하신 분이고 1983년에 사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히치콕이라든가 채플린과 동급의 그런 동년배를 살았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의 그 위치는 뭐냐면 스페인에서 출생한 그 몇 명의 그 대가 아티스트 있죠. 그러니까 파블로 카자스라든가 아니면 살바도르 달리 그런 급으로 영화에서는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 사람은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예수회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2, 3 영화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그 교회에 대한 그 교회 조직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이제 반 신성 모독적인, 그러니까 반 종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1920년에 마드리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때 가장 친한 친구가 살바도르 달리였다고 그래요. 그 향후에 그러니까 1928년에 영화 역사상 가장 그 뛰어난 아방가르드 영화로 이렇게 평가되는 안달루시아의 개라는 영화, 그게 살바도르 달리와 같이 제작을 했는데 바로 대학 시절부터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된 거죠. 그리고 1920년 이 당시에 벌써 시네클럽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이라 그러면 영화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대개는 이제 그 무성 영화, 그 다음에 짧은 영화 위주였고, 네. 그리고 이제 볼거리도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미학을 찾아내고자 시네클럽을 조직했던 사람이니까 영화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그전에서부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파리에서 활동을 이제 초창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대. 특히 이제 30년도에 만든 골든 에이지라는 영화. 이것도 상당히 반사회적인 영화인데 이 영화를 특히 헨리 밀러라는 소설가가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헨리와 준이라는 영화 아시죠? 헨리 밀러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 네. 그 영화 보면 이제 파리 시절이 나옵니다. 헨리 밀러도 역시 이제 20년대, 30년대 파리에서 이제 젊은 날을 보낸 사람인데 거기 보면 바로 이제 루이스 부니엘 영화를 보고 아주 열광하는 지식인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특히 그 헨리 밀러는 이 골든 에이지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아주 그 감명을 받아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헨리 밀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변태, 무정부주의자, 비방자, 우상 파괴자, 그다음 무신론자 이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몽상가는 아니다. 그렇게 격전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이제 그 루이스 부니엘이었지만 사실 영화적으로 보면 상당히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방가르드 시작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다큐멘터리도 찍었고 또 싸구려 성업 영화도 찍었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 영화도 찍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헐리우드 영화를 그 프랑스나 스페인으로 이렇게 배급할 때 더빙을 했거든요. 그 더빙 매니저 노릇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경력으로 볼 때는 너무나 난섭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한 사람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복잡한 네.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이제 일관되게 보고 나면은 이 사람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화 속에 항상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이제 그 꿈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인간의 억압된 욕망, 그다음에 사회 제도에 대한 공격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 사람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란 것은 아주 추하고 아주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될 수 없는 존재다. 이를 갖다가 신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교회는 사실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무신론자적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은 네. 아마 이제 이 정도로까지 그 신에 대해서 과격하게 공격한 사람은 영화 역사상 이 사람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이 사람은 이제 얘기를 좀 더 하면은 30년대 이렇게 파리에서 보냈고 뭐 40년대는 이제 헐리우드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프랑코 내전 아시죠? 스페인 전쟁. 그때 이제 프랑코 정권에 반대해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미국 이제 미국에 이제 망명한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뭘 했냐면 거기서 역시 이제 정치 영화. 그러니까 히틀러에 반대하는 이제 안티 나치의 그 폴리티컬 다큐멘터리를 찍었다든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1930년대, 40년대 이때 헐리우드는 참 재밌었던 게 상당히 많은 지식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라빈스키도 거기 있었고 예를 들어가지고 포크너도 거기 있었고 심지어는 아이젠슈타인도 잠깐 거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 보면 루이스 부니엘하고 아이젠슈타인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거장들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 지금도 아주 궁금하기 짝이 없지만은 예. 그렇게 헐리우드의 초창기 때는 아마 그래서 헐리우드 황금기에 열린 게 바로 이런 거장들의 만남을 통해가지고 뭔가 찌릿하는 그런 교감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좀 더 말씀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40년대죠. 47년도에 스페인으로 건너가가지고 엉뚱한 영화를 막 찍어요. 뭐 이를테면 로빈 후드의 모험 같은 영화. 뭐 아니면 뭐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싸구려 영화를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뛰어난 작품이 몇 개 있습니다. 로스 올비다도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뭐냐면 그 시골역에서 아주 그 불황아들 있죠. 10대 불황아들이 이제 애들을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테러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테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주 가난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테러 대상이 되는 사람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대 소녀를 뭐 이제 자꾸 밝힌다든가 네. 뭐 아니면 나쁜 일 한다든가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보고 나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1961년에 이제 프랑코 정권에서 이제 오라. 당신이 대단한 예술가니까 우리가 후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 찍어라. 그래서 프랑코 정권에 돈을 받아서 이제 스페인에서 영화를 찍어요. 그게 비리디아나라는 영화인데 이걸 이제 스페인 정부에서는 상당히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후원하겠다고 나선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프랑코가 마음이 싹 변했다고 그래요. 왜냐? 자기를 깠거든요, 영화에서. 그래서 결국 그 영화는 금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바로 그 시기에 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나 이제 외국에서는 이 사람 인정하고 있었고 그 대신 스페인에서는 아주 또 대단한 그런 압력에 그 압력을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활동한 사람이지만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60년대에 프랑스에 머물면서 이제 상당히 불어권 영화로 많은 좋은 작품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세브린느라는 영화. 아, 예. 예. 그 원제가 이제 낮의 미녀라는 영화죠. 우리나라 비디오로도 소개가 된 영화인데 이게 67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까트린느 드누브가 출연을 했고 이 영화는 뭐냐면 아주 정상적인 가정의 어떤 가정주부인데 어떤 성적인 그런 공상, 환상을 그 해소하기 위해서 비밀 요정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낮에. 그러니까 밤에는 정숙한 부인이고 낮에는 요부로 변하는 인간의 이중 심리를 갖다 이제 까고 있는 거죠. 그리고 70년도에 만든 트리스타나라는 영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 늙은 호색하니 아주 그 자기 양녀로 삼은 딸을 갖다가 어떻게든 아내로 삼기 위해서 버리는 아주 치밀한 사전 공작이라든가 인간의 아주 더러운 측면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 작품을 유독 좋아하세요? 이종학 씨.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은 없다. 그리고 인간은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뜻에 동조하셔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뭐 유신론자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상당히 일리 있는 의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성도 뛰어난 작품인가요? 예. 근데 이 사람의 영화로는 하나 이제 본다면 예술성이라는 얘기를 하면 되게 이제 테크닉적으로 좀 이렇게 완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세련된 그런 그 카메라 구사를 이제 원하게 되는데 미안하게도 이 사람은 노출도 엉망이고 카메라 억도 없어요. 그 배우들도 연기도 형편없습니다. 예. 그리고 영화를 보면 정이 가는 배우가 없을 정도로 다 엉뚱하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편집인이 심지어는 스토리조차도 불명확해요. 이를테면 이제 72년도에 나온 부르주아의 은밀한 매력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가정주부 넷이서 이제 카페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다른 장소에 가서 사건이 벌어지겠다 예. 생각하는데 갑자기 병사 한 명이 들어닥쳐가지고 자기 꿈 얘기를 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꿈에서 뭐냐. 자기 아버지를 또 비방하는,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런 이상한 내용의 꿈 얘기를 합니다. 그 꿈 얘기가 끝나면 가정주부 넷은 또 졸고 있어요. 그리고 병사는 또 사라집니다. 예. 그것도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 스토리는 또 다른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이게 도대체 이게 영화 전반이 꿈인지 아니면 중간중간이 꿈인지 알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본 건가, 뭘 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며칠 동안 궁리해 보면 아, 이런 얘기구나. 바로 그런 데서 이제 이 사람의 깊은 그 영화적인 그 통찰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페르난도 레이라는 배우를 이 시기에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은 이제 스페인 배우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의 자화성, 분상처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기가 바로 환갑이 넘은 나이거든요. 예. 그 환갑이 넘은 나이에서 자기가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세상을 바라본 결과 이러이러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 바로 페르난도 레이라는 이제 그 늙은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아주 천인덕스럽게. 그러니까 이 배우는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젊은 여자, 예쁜 여자 보면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엮으려고 그러고, 또 틈만 나면 친구 욕하고, 그 다음에 소원이 뭐냐면 빨리 이제 자기 부모나 누나가 죽어서 유산 받는 거.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런 점을 갖고 있지 않나. 그것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라든가 뭐 명예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위선을 감추고 있는데,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도덕하고 더러운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신이여, 내가 무신론자로 죽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유명한 어록을 남겼죠. 네, 굉장한 아이러니 같아요. 예, 그렇죠. 그 7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한테 이제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영화 사상 최고의 거장인데, 혹시 당신이 존경하는 감독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루이스 부뉴엘.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히치콕을 능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엽서에 보면 자주 나오는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클락워크 오렌지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 보면 이제 그 영화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 그 루이스 부니엘이. 그 왜 이렇게 좋아했습니까? 그랬더니 루이스 부니엘이 눈이 아주 크거든요. 근데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도 아주 눈이 큽니다. 그래서 눈 큰 게 나하고 닮아서 마음에 든다. 네. 그래서 그 영화를 아주 좋아했다고. 예. 그런 일화도 있는데. 그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은 영화 역사상 그 미학적으로는 별로 다뤄지지 않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책에서도 별로 기록이 안 돼 있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많은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특히 영미권 중심의 영화 책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죠. 그다음 미학적으로도 어떻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 그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락에서 기타리스트 짐 핸드릭스가 유일하게 자기 연주라고 끝냈듯이 이 사람도 바로 영화에서는 이 사람뿐이 없어요. 이 사람 스타일의 영화는 후배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사람은 스페인에 어떤 거대한 영화적인 뿌리를 남겼죠. 그래서 그것을 밑전 삼아가지고 60년대 이제 카를로스 사우라가 새로운 스페인 영화의 무브먼트를 이뤘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페드로 알모도바르라든가 아니면 루가스 비나 같은 감독이 또 면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감독의 수는 많지 않은데 대신 나오면은 상당히 부니엘에 필적할 만한 거장들이 나오고 있는 셈이죠. 네. 예. 그렇다면 한마디로 혹시 이종학 씨가 이 부니엘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계속 듣고 있어도 예. 참 정말 난삽하고 난해한 인물이다 하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인생 경험을 많이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많은 그런 걸 쌓게 되겠지만, 이 사람의 영화를 보면은 그 세상을 다 사는 노인이 이제 과연 이제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한 것인가. 거기서 어떤 인간이라든가 이 세상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선뜻 전부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네. 부분에서는 제가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담대하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들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화는 이제 틀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에 따라서 또 배우에 따라서 감독의 스타일에 따라서 영화가 규정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찍고 싶은 그대로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영화에서 어떤 논리를 기대한다거나 어떤 대단한 미학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신에 대한 문제, 또 인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저는 이제 루이스 부니엘 감독을 특히 60년대 예. 영화를 과감하게 추천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은 내일은 어떤 분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내일은 이제 제가 시나리오 작가이다 보니까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시나리오 작가 되는 법이라든가 좋은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원론적인 면에서 지금 일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나리오에 관한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오늘 가시기 전에 네. 어제처럼 곡 하나만 골라주세요. 예, 역시 그 루이스 부니엘 감독을 소개했으니까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아시죠? 예, 그분의 하이힐이라는 영화 네. 역시 후배니까 하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노래 제목은 나를 생각하세요.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그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고 딸은 감옥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장소에 있지만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면서 딸을 생각하고 또 딸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네. 그런 대목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예. 오늘 이 곡 들으시면서요. 이종학 씨는 내일 또 약속해 주셔야겠는데요. 함께 들으시고 오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Ya ves que venero tu imagen divina, tu párvula boca que siendo tan niña me enseñó a pecar. Piensa en mí. Cuando quieras quitarme la vida, no la quiero para nada, para nada me sirve sin ti. Piensa en mí. Cuando quieras quitarme la vida, no la quiero para nada, para nada sirve sin ti. 바라나와 바라나와 me sirve sin ti. 루스 카자리 영화 속에서 울면서 노래했던 노래입니다. 나를 생각하세요. 영화 하이힐 가운데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아, 오늘 시나리오 작가 이종학 씨와 또 재미있는 시간 가졌네요. 벌써 마지막 곡 올려야 될 시간이에요. 강서구 화곡팔동의 신현주 씨가 신청하신 곡은 오랜만에 우리 영화 가운데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우리 영화 태백산맥 가운데서 돌아눕는 산. 이 곡 끝으로 오늘은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약속드리죠.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